지면을 가득 채운 이름들 속에서 열심히 찾습니다. 오랜 기억을 되짚어서 아는 이름, 그리고 그립기도 한 이름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아는 이름을 찾아내죠. 아, 교감 선생님이 되셨구나. 잠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번에는 2학기로 가셨네.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MBC도 어제 오늘 사이에 높으신 분들이 자리바꿈을 하셨는데, 요즘 신문을 보니까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또 자리를 채우시더군요.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것, 또 비우고 채워지는 것, 그렇게 우리 시간은 흘러가는 거겠죠. They say that heaven is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n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하이텔의 고현모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닥터 중에서 로리 앤더슨이 부른 Strange Angel. 그 바닷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춤을 추던 그 장면이었죠. 아, 참 사막이었어요. 사막. 그 윌리엄 허트와 아, 그 엘리자베스 퍼킨스 그 둘이 함께 춤추던 장면에서 나오던 곡이었죠. 오늘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었고요. 또 봄 기운을 마구마구 느끼는 날이었고요. 또 굉장히 어수선한 하루였습니다. 저도 저희 MBC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도 참 많은 자리 바꿈이 있었는데 그 자리라는 거 있잖아요. 좀 거기에 딱 걸맞은 사람들이 들어와 앉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루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리에 정확히 계십니까? 글쎄요. 광주 동구 산수 이동의 조효정 양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방학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까? 조효정 양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그 성난 황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Raging Bull. 우리 비디오 제목은 아마 분노의 주목이었던 것 같아요. Raging Bull에 삽입된 그 클래식 곡은요. 마스카니의 Cavalleria Rusticana의 간주곡입니다. 자, 그 곡 띄워드립니다. 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프.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 Boys to Men. 지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On Bended Knee. 세계의 영혼을 사로잡은 빌보드 정상의 노래. On Bended Knee. Holy Gram. 요건 초코 크림이 들어있는 초코 하임. 이건 생크림이 들어있는 화이트 하임. 생크림? 달콤한 초코 크림과 부드러운 생크림. 어떤 게 맛있어? 입맛 따라, 개성 따라. 다음 초코 하이, 화이트 하이. 가슴에 술을 넣는다.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살아있는 입체레이스가 가슴을 아름답게.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나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생 용도 인기예요. 도서출판 비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대관령의 김치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얼큰하고 깨끗한 라면을 맛있게 즐긴다. 일곱 자루 하면 대관령 김치라면. 다섯 자루 하면 대관령 김치. 세 자루 하면 맛있다. 대관령 김치라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무붕 무붕. 생활 속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힘 좋은 액센트. 달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액센트. 편안하게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액센트로 즐거움을 주세요. 좋은 차 액센트. Right. 천리안의 곽은정 씨, 삼성동의 준혁 씨, 환일고등학교의 남현우 양, 남현우 군인가요? 그리고 하이틀로 박흥국 씨, 황태현 씨, 심은영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 아주 인상 깊게 쓰였던 노래죠. 그 미군이 베트남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때 그때 흐르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이었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풀잎처럼 쓰러지는데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이렇게 노래하던 루이 암스트롱의 노랫소리. 아마 이 장면은 전쟁의 광기와 무모함을 그려낸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노랫말과는 달리 루이 암스트롱의 그 낮고 탁한 목소리에는 비애 같은 게 묻어납니다. 독특한 목소리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루이 암스트롱. 그는 재즈 초창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아마도 그를 보통의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멜로디와 리듬감에 있어서 혁신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였고 또 재즈 트럼펫 연주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뛰어난 예술가의 한 사람이었죠.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 루이 암스트롱의 인생과 또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 영화에 삽입된 그의 노래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나마 꾸며봤습니다. 빈 크로스비, 프랭키 시나트라,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했던 56년도 영화 상류사회, 하이 소사이어티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하고 또 그의 밴드가 연주하는 하이 소사이어티 칼립소 보내드립니다. Just dig that scenery floating by. We're now approaching Newport, Rhode Island. We've been for years in variety. Charlie Knickerbocker, now we're going to be in high, high, so high society, high society. Yes, I wanna play for my former pal. He runs the local jazz festival. His name is Dexter and he's good news. Some kinda tells me that boy is nursing the blues. In high, high, high society, high society. High society. High, high, high society, high society. He's got the blues cause his former wife begins to borrow a brand new life. She started lately a new affair, and now the silly chick is gonna marry a square. Higher, higher, so higher society, higher so society. Squarey tail, well, high society, high society. Brother Dexter, just trust your sat. Stop that wedding and kill that match. Toot my trumpet to start the fun and play in such a way that you'll come back to your son. And high, high, high society, high society. High, high, high society. In high. Can you dig old Satchmo swinging in the beautiful high society? You dig.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죠. 하이 소사이어티 칼립소, 영화 하이 소사이어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 너무 독특해서 그냥 전혀 모르고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탁 표가 날 것 같아요. 자, 이 영화 하이 소사이어티는 조지 큐거 감독의 1940년도 영화 필라델피아 스토리를 뮤지컬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요. 루이 암스트롱이 여기서 그 밴드 리더였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직접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신 하이 소사이어티 칼립소 외에도 빈 크로스비와 함께 이중창으로 Now You Have Jazz를 불러줍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재즈 아티스트에 관해서 그들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대부분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위대한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존 콜트레인이라든지 찰리 파커, 빌리 홀리데이 이들 모두 뭐 재능이 아주 뛰어났지만 고독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었고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굉장히 뭐랄까요. 나중에 비극적인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재즈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그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가 누린 그런 부귀 영화에 비한다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요. 그런데 예외적인 재즈 아티스트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 듀크 엘링턴과 루이 암스트롱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했고 또 끊임없이 음악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루이 암스트롱이 말년에 발표해서 빅히트를 기록한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Hello Dolly를 진 켈리 감독이 69년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월터 매튜, 또 루이 암스트롱이 출연한 Hello Dolly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Hello Dolly. ...가 나온 몸집이 넉넉한 풍채 좋은 할아버지가 누나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또 흰손 수건으로 땀을 닦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영화 Hello Dolly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Hello Dolly 띄워드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루이 암스트롱의 별명은 사츠모입니다. 사츠모. 왜 그러냐면요. 이 사츠모는 사츠마우스 또는 사츠마우스의 준말인데요. 그 사츠마우스가 정확히 그 좀 두터운 입술을 가진 흑인들을 칭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뭐 아주 수다스러움, 말 많은 뭐 정치가나 말 많은 수다쟁이를 뜻하는 거니까 루이 암스트롱의 별명으로는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입술도 두껍고 컸을 뿐만이 아니라 만담가로 소문났죠.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정확히 그의 별명 사치모, 그의 몸처럼, 그에게 몸처럼 붙어 다녔던 그런 별명입니다. 또 한 가지 루이 암스트롱의 입과 결부된 그 뒷얘기가 있는데요. 그 어린 시절, 소년원에 있던 시절에 트럼펫을 좀 더 잘 불기 위해서 입술 이 양쪽을, 입가를 찢었다는 거. 큰 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찢었다는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루이 암스트롱은 1900년에 재즈의 고향인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올리언스요. 그리고 23살 때인 1923년에 시카고의 킹 올리버 밴드에 입단해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뒤에 그는 킹 올리버 악단, 플래처 핸더슨 악단을 거쳤는데요. 그때 레코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연주는 후배 재즈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트럼펫 연주는 정말 후배 트럼펫 연주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연주자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로이 엘드리지, 디지 길라스피, 또 클리포드 브라운에 이르는 그 커다란 계보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트럼펫 연주와 노래 한번 들어보죠. 지퍼스 클리퍼스, 영화 Guilty by Suspicion, 비공개에 삽입되기도 한 그 곡입니다. Oh, gosh, all get up. I get so lit up. Gosh, all get up. I get that size. Oh, golly gee. When you turn the heaters on, woe is me. Got to put my cheetahs on. A jeebus, creepers. Where'd you get those peepers? Oh, those weepers. Had to get my ties. Oh, where'd you get those eyes? Oh, jeebus, jeebus, jeebus, jeebus, jeebus, creepers. Where'd you get those peepers, boy? Jeebus, creepers. Did you get those eyes? Guys, all get up. I dig it so little. Guys, all get them, boy. I get that size. Golly gee. Oh, when you turn those heaters on, woe is me. Got to put my cheetahs on. Jeebus, jeebus, jeebus, jeebus, jeebus, creepers. Where'd you get those people, boy? Oh, those weepers, how they hypnotize, yes. Where'd you get those eyes? 대우야, 군대 가서 엄마 찾지 말고 씩씩하게 잘 있어라. 대구에서 누나 미라 씨가 군대 가는 동생 재우 씨를 위해서 노래 한 곡 골라달라고 하셨죠? 자, 미라 씨, 열심히 굉장히 많이 비디오를 보셨지만 그중에서 그 로이 암스트롱에 나왔던 그런 비디오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여튼 동생 재우 씨가 군대에서 씩씩하게 생활하시길 빕니다. 잘 들으셨어요? 지퍼스 클리퍼스,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와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Guilty by Suspicion, 비공개 삽입된 곡이었어요. 자, 좀 전에 이 루이 암스트롱이 그 트럼펫 연주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렸는데, 초창기 재즈에 있어서 그의 영향은 이 트럼펫 분야에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다른 악기 연주자, 또 뭐 보컬, 굉장히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콜맨 호킨스, 그도 역시 그의 영향을 받는 아티스트였고요. 또 피아노 연주자인 얼 하인스는 루이 암스트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더욱 발전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예, 얼 하인스가 개척했던 피아노 테크닉은 그 뒤에 모든 재즈 피아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뭐 이런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루이 암스트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간접적으로 증명되겠죠. 많은 악단을 거치면서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줬던 루이 암스트롱은 30년대 이후엔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즈 보컬뿐만 아니라 라틴 음악, 대중적인 발라드, 그리고 영화음악 주제곡에 이르기까지 상업적으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스크린 속에도 자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냈었죠. 36년 영화인 Pennies from Heaven,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Artists and Models, 그리고 The Glenn Miller Story, High Society, Hello Dolly, The Five Pennies, 뭐 Body Blues, Cabin in the Sky, 뭐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아주 많은 영화, 한 2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영화 파리 블루스에는 그의 훌륭한 동료이자 영원한 적수였던 듀크 엘링턴도 함께 출연했었죠. 이 듀크 엘링턴과 루이 암스트롱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했는데요. 대중적인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대중적 하면 일단 루이 암스트롱을 뽑고요. 또 귀족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듀크 엘링턴을 뽑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상반됐고요. 그 음악관에 있어서도 상반된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 그 듀크 엘링턴이 이 파리 블루스 중에서 직접 출연도 하고 또 연주도 들려주고 있죠. 그 유명한 Take the A Train입니다. 영화 파리 블루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과 함께 출연했던 듀크 엘링턴의 연주로 Take the A Train 들어봤습니다. 자, 루이 암스트롱은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의 뛰어남이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런 모습은 대중 오락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존재로 남아있게 만들었죠. 그의 개성은 너무나 독특해서인지 그를 모델로 해서 TV 시리즈랑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75년도 TV 시리즈인 시카고 스타일 그리고 78년도 영화 프렌치 쿼터가 그것이지요. 이렇게 독특한 그 쉰 듯한 목소리의 소유자 루이 암스트롱은 후에 재즈 보컬리스트들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마도 이 재즈 보컬은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요. 이거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악기를 그대로 트럼펫 연주를 그대로 목소리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는 무엇보다도 멜로디를 우선했죠. 그래서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변형시킬 때에는 가사 역시 자유롭게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스탠다드 넘버 스타더스트에서 그는 Oh Memory라는 가사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Oh Memory, Oh Memory. 뭐 지금이야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후에 이 레코드는 루이 암스트롱의 Oh Memory 버전이라고 불려져서 레코드 수집가들의 아주 중요한 수집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곡 들어보죠.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Stardust. 제 편지 읽어주나 기다리다가 눈과 목이 빠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버렸다고 하신 청주 대구 중구 대신일동이 김동훈 씨. 자 이제 눈이랑 목이랑 제대로 붙이셨어요. 청정덕구 주곡동에서 김홍찬 군께도 띄워드린 Stardust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루이 암스트롱은 만년에 아주 미미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그 심장마비에서 회복한 뒤에는 죽기 직전까지 투어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6월 6일 뉴욕 집에서 잠자다가 숨을 거뒀어요. 참 여러모로 행복한 그런 아티스트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유로 삶을 마감한 여러 재즈 아티스트에 비해서는 잠자다가 숨을 거두다, 세상을 떠나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면이잖아요. 이 루이 암스트롱 죽은 지 이제 25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20세기 음악사에서 끼친 영향은 그토록 대단했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클래식에는 베토벤이 있고 팝에는 비틀스가 있다면 재즈에는 루이 암스트롱이 있다고. 그 재즈 역사상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 참 여러 가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명만 뽑으라 하면 이 루이 암스트롱을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기교에, 예술적 기교에 필적할 만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또 그 블루스한 감각과 또 삶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음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없었죠. 무엇보다도 재즈를 친근하게 대중적으로 우리 옆에서 숨쉬게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가 탱고 리듬을 기가 막히게 들려주는 그런 음악으로 마무리 짓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 중에서 Kiss of Fire 띄워드립니다. I know I must surrender to your kiss of fire, just like a torch you set me so within me burning. I must go no longer, no returning. And though it binds me, it turns me into ashes. My whole world crashing without your kiss of fire. I can't resist you. What good is there in trying? What good is there in lying? You're all that I desire. Since forsake is you, my heart rejoices completely. If I must lay, then it's a slave I want to be. Don't pity me. Give me your lips, the lips you only let me borrow. Love me tonight, devil take tomorrow. I know that I must have your kiss, although it dooms me, though it consumes me. A kiss of fire. Since first I kiss you, my heart is yours completely. If I'm a slave, then it's a slave I want to be. Don't pity me, don't pity me. Give me your lips, the lips you only let me borrow. Love me tonight, let the devil take tomorrow. I know that I must have your kiss, although it dooms me, though it consumes me, the kiss of fire. 루이 암스트롱이 까마득한 후배지요. 색소폰을 부른 캔디 덜퍼가 연주한 릴리 워스 히어였습니다. 영화 암스테르담의 소녀의 주제가처럼 쓰였는데요. 병상이, 상도, 성현이 그리고 수연이랑 함께 듣고 싶다면서 경기도 안양 샘마을에서 윤현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아, 저 오늘 쥐포 구워 먹다가 손까지 구워버렸어요 하신 부산 남구 광안 이동의 이승빈 씨. 손 좀 어떠세요? 참 손까지 구우셨는데도 하지만 쥐포는 맛있었습니다 라고 아주 여유 있게 덧붙여 주셨네요. 아유, 손 빨리 나으시기 바라요. 강원도 삼척 사직동에서 정윤희 학생은 저희 FM 영화음악을 위한 광고를 적어주셨어요. FM 영화음악을 들으시면 시간을 초월하는 여유를 드립니다. 글쎄요, 이거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광고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청주 북대동의 이언경식께 오늘 할일 영화음악 CD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진주의 박진선 양 그리고 충북 청주 내덕 이동의 이은미 씨, 하이틀의 윤종호 씨, 박준식 씨, 천리안의 계선 씨, 영등포구 신계칠동의 김태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무슨 곡이냐면요, 영화 바디가드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네덜란드의 피아니스트인 얀 베인이 연주합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홍동식 프로듀서도 함께해요.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